잘못이 말을 뻥해라 강바랭라 마 랄까네 마자 릴러원기네 딸밥비뚱아 Jangan asal, tak tak tak. mulya maton drajati lamun palastra ing pungkasane ora kesasar lan sukmane den kadang bahan warna.